며칠 전 미국은 미제 침략군 해군 유도탄 구축함 스프루언스호와 해상 순찰기를 조선 동해에 들이밀어 괴뢰 해군 유도탄 구축함들과 함께 우리의 최고 수뇌부 청사와 영변 핵시설, 주요 전략 로켓 기지들을 정밀 타격하기 위한 실전 훈련을 벌여놓았습니다. 미국 알래스카주에서는 미제 침략군과 남조선 괴뢰군, 뉴질랜드군, 나토 공군의 공중무력을 동원해서 우리에 대한 선제 타격을 가상한 레드 플래그 알래스카 16 공중 정밀 타격 훈련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핵 항공모함 타격단과 핵 전략 폭격기를 비롯한 각종 무력을 남조선에 상시 전개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남조선 괴뢰들도 우리에 대한 선제 타격을 골자로 하는 대량 응징 보복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3축 타격 체계를 수립하고 정밀 타격 미사일들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 있으며 잠수 작전 수행에 필요한 특수부대를 편성하고 실동 훈련을 맹렬히 벌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패당 역시 괴뢰군 일제대 부대들을 돌아치며 일격일타를 가하여 북을 통째로 무덤으로 만들어 놓아야 한다며 개거품을 물고 발광해대고 있습니다. 침략자 도발자들은 우리의 타격권 안에 더 가깝게 기어들수록 비참한 운명의 시각도 그만큼 앞당겨지게 된다는 것을 순간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